지나치는 어둠 속에서 긴 머리 낯선 그 모습 파도처럼 일렁이며 창가에 스쳐간 젖은 눈을 그댈 보았네 입 맞추면 고운 그 입술 울먹이는 슬픈 그대의 바람 속에 지는 그대의 만남 순간에 머물렀을 뿐 떠나버린 날들을 이제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으리 영원히 기약 없는 이별 뒤에 찾아와 추억의 서러움만 남기네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우며 눈 감은 내 가슴에 눈물이 떨어지는 그대의 모습 부드러운 꽃향기처럼 가까이 다가와서 아프도록 마주보며 사랑으로 나를 부르네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젖어간 꿈으로 남으리 영원히 기약 없는 이별 뒤에 찾아와 추억의 서러움만 남기네 미워할 수 없는 그댈 지우며 감은 내 가슴에 눈물이 찾아와